모진 바람 불어오고 이 몰아쳐도 그대는 나를 지켜주는 태양의 사나이 가진 것이 없다지만 순정은 있어 너와 나는 나와 너는 꽃과 나비지 보라가 몰아쳐도 비가 내려도 그대는 나를 지켜주는 태양의 사나이 싫어져도 당신은 좋아 너와 나는 나와 너는 꽃과 나비지